Why you think about no to cause you feel so rude? Think outside the box, then you like it. Hello, my name is Yappy Yappy Yo. 말투 멍청한데 몸매 sexy sexy yo. 그럼 자야 why can't you? 나의 내가 포기나 볼게, 포기나 볼게. 네 틀려버린 노래 love. I don't need a man. 철학의 미친 독서가. 뭐지 황당한 야유하는 광백도 You treat me you a liar. 모두 한 작품을 기대하셨다면 Oh, I'm sorry 그딴 건 없어요 안 부른 저쪽 대중은 흥미없는 정보 그 팝콘을 던져도 덤덤 행복과 반비례 평점 But 너의 정점 멋대로 낸 편견은 토할 것 같지